이 시간에는 너리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말하라 손군기라. 이 아침 제존윤 찾아오신 장군님 배웁는 전사의 생각 여기서 평양은 천리인데 그 언제 떠나셨을까 말하라 손금이라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의 환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조선의 장군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. 이상으로 노래 묘곡을 보내드렸습니다.